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4월혁명회, 민주노총, 진보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4.19 인민봉기 57돌을 맞으며 19일 4.19 용사들의 묘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. 추모식 참가자들은 촛불정신으로 자주민주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 전 지역의 80여 개 대학과 학과 학생회들, 10여 개 청년단체 성원들이 1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년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.